가죽 선을 긋고 모두를 왕따로 만들었던 철머리 덩깐 따고 세상의 숫자만큼이나 대로만 가는 짬밥 힙합 비트니스 첩밥 되는 건 금방 누구든 터트리면 저때 쉼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그러다 어르던 내 곁에 더 화려 돌씩 날 믿고 따르는 형제가 늘어났고 결심했지 내가 날아보겠다고 가도 가도 끝도 없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누군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언젠가 보여주겠다고 난 정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전부를 걸어보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들 블록버스터 레코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래퍼 학점 A 플러스 플러스 알파 내 기름을 걸고 말하겠어 고도리가 신을 강타 그가 왔지 비켜봐 또다시 그를 언급할 때 No Jesus Christ 믿음 많이 짜게 하니 그거 기억나 남들과는 다르다는 그의 마음 그가 왔지 비켜봐 다를 듣는 순간 놀라며 Oh Jesus Christ 소리 치던 때로부터 딱 2년 만에 돌아와서 Say Speed is down 연인과의 거리를 팔아서 형제를 먹여 살려 연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춥고 배고파 나부터 제대로 더야 우리가 바라서 시들을 보냈지 수많은 회사 러브콜그룹부터 많은 것이 변했어 내 입장 내 위치 날 택하는 이들의 시선 개종 어떤 이들은 내게 돈을 구원했어 또 명예를 주겠다고 나를 설득했었지 고민에 고민을 해봐도 답을 버리겠었고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난 분명 이것이 운명 하늘이 내려준 사명과 숙명이라고 생각해 멋쟁이들은 멋쟁이들과 함께할 때 멋쟁이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를 내 가슴에 새겼지 편협된 편견에 맞서 난 나를 기록하겠어 내 못하는 아버지 못하는 어머니 못하는 MC 사이퍼 결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도하겠어 그때까지 기도보다는 기적을 손으로 기르내겠어 그가 왔지 비켜봐 또다시 그를 언급할 때 No Jesus Christ 믿음 많이 짜게 하니 그거 기억나 남들과는 다르다는 그의 마음 그가 왔지 비켜봐 다를 듣는 순간 놀라며 Oh Jesus Christ 소리 치던 때로부터 딱 2년 만에 돌아와서 Say Speed is down 기억해 그 놈의 순간이 외로웠어도 끝까지 I cannot get okay Say it again for you speed money 다가 아닌 그의 스타일 I cannot get okay Whatever you like 들려줄게 늘 기대하던 별 이상 I cannot get okay Speed is tight better 말안 할게 Just listen now Again, blockbuster 우리가 흐름의 중심 변화를 모르는 겁쟁이들아 욕하라면 욕해 바디들의 썩은 내를 치료해줄 테라피스트 돕고 다이를 붙여도 버리는 첫째는 패배를 부르는 300의 용사 흐름의 걸음에 발맞춰서 노래를 부르네 자나깨나 그림을 그리네 섞은 꿈을 신으네 기르네 형제계로 서로를 위로해 탄탄대로 보다는 차라리 진흙탕을 구르고 그르네 새로운 우리에게 역사를 떠내는 차례 그가 왔지 비켜봐 또다시 그를 언급할 때 No Jesus Christ 믿음 많이 따게 하니 그거 기억나 남들과는 다르다는 그의 마음 그가 왔지 비켜봐 다를 듣는 순간 놀라며 Oh Jesus Christ 소리 치던 때로부터 딱 2년 만에 돌아와서 Say Speed is down 그가 왔지 비켜봐 또다시 그를 언급할 때 Oh Jesus Christ 믿음 많이 따게 하니 그거 기억나 남들과는 다르다는